있을 때 이처럼 목격해버린 절대적 존재. 이건 마치 신선하고 새로운 시도랄까. 자신을 내 명의로 소유하는 것. 내 호기심이 발동돼서 너 날 막을 순 없어. 거부할 수 없어. You are the only one, baby. 목표는 바로 너. 푹 빠져버렸어. You are the only one, baby. 결국 내 여자가 되고 말죠. We gonna touch the sky. Let's fly. I'll make you proud. 마치 미술관에 걸린 한 풀의 그림 혹은 조각상 최고의 작품. Whoa. 미아치게 데스마크 늑대들 사이에서 너를 지켜줄게. 아름다움의 여신은 피곤한 법. 망설일 시간이 없어. Just take my hand. 말할 수 없어. 거부할 수 없어. You are the only one, baby. 목표는 넘치는 눈빛 표정 하나하나가 한편의 무비.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. Dear my Aphrodite, 너 날 말할 수 없어. 거부할 수 없어. You are the only one, baby. 목표는 바로 너. 나갈 수 없어 이 덫에서. 수많은 감정을 담은 눈빛 너의 웃음은 신화의 한 장면이 돼. Yeah, slow motion. 난 전부 순간부터 모든 게 느리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. 이건 어쩌면 신비로운 체험. Please be my girl. Yeah, 주문을 걸어 강력한 마법. 너는 거부할 수 없어. 넌 비